우리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겁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의 제재결의 제2371호의 비법성과 야만성을 폭로규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15일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의 공식문건 A71-1011의 S2017-687호로 배포됐습니다.